너무 보고 싶어. I wanna love you, my baby. Oh baby, baby. Baby, 하기 같은 손 잡을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져 모든 타고 나.